세계관 주지 못하게 해. 남자들의 궁귀 여자들의 가식 유머를 자신감을 불만해. 난 보란듯이 너무나도 뻔뻔히 네 몸속에 파고드는 엘레지 이상한 정신에 술렁이는 천지 오늘 여기 무법지 난 불을 질러.